수차훗 효과 피지티 차카루 구로니 괜히 달라레이도 차마스닥이 훌수 호토테이자이 차마스닥 차마스닥 디라우자나 투니만 수두팀 수두팀 소발라주이 수팀 차마스닥 차마스닥 디라우자나 투니만 수두팀 수두팀 소발라주이 수팀 이사 소문 희만이 사다도로 호사 화디라 안둔 둘살바 후다기 아사 콜라안 카힐조 벌기툰 누칼립 아니 참아색 참아색 디라우자나 투니만 수수팀 수수팀 소발라주이 수팀 참아색 참아색 디라우자나 투니만 수수팀 수수팀 소발라주이 Chama-se-te, chama-se-te